조선자연보호련맹과 뉴질랜드 미란다 자연기금이 최근 소해 현안 일대에서 철새 공동조사를 진행했습니다. 남포시 온천군과 평안북도 철산군, 동림군, 선천군, 곽산군의 연안 일대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이 지역들의 나라와 도중 소식하는 도여류들이 총 30여 종에 3만 8,700여 마리이며 물새들이 20여 종에 6천여 마리에 달한다는 것이 조사 확인됐습니다. 조사기간 남포시 온천군 증악노동자구 일대에서 6마리의 밭도요와 1마리의 흰가슴 알도요에 새 표식가락지를 끼워주고 날려보내는 실기 및 양송 사업이 있었습니다. 동시에 오스트랄리아, 뉴질랜드,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날아온 붉은 어깨도요, 붉은 배도요를 비롯한 10여 마리의 새 표식가락지를 끼워준 철새들도 관찰됐습니다. 특히 이 일대들에서 송곳뿌리 도요, 까치 도요, 조새, 느른뺨 조새, 검은머리 갈매기 등 세계적인 위협종에 속하는 철새들이 발견되어 주목을 모았습니다. 조선자연보호련맹과 뉴질랜드 미란다 자연기금은 2015년부터 해마다 서해 연안 일대에서 철새들의 이동 경로와 마리수, 그 수명을 조사 확증하고 있습니다. 철새 보호를 위한 공동조사 사업은 2020년까지 계속됩니다.